백자 모란 넝쿨 무늬 항아리 조선 18세기 보물 240호 18세기의 백자 항아리로 원통형의 내호와 모란꽃을 투각한 장식 외호의 이중으로 구성됐다. 어깨 부분의 넝쿨 무늬 때를 몸체 아랫부분에는 한 줄의 양각선과 여의도 무늬를 두르고 그 사이 전면을 모란 무늬로 채웠다. 담청을 머금은 백자 유약이 얇게 시유됐으며 유면은 맑고 깨끗하다. 조선 왕조 도자기는 단순하고 간결함의 그 특징이 있는 데 비해서 이 항아리는 복잡한 투조 문양으로 장식한 희귀한 예다. 우수한 품질과 유색으로 보아 특별히 왕실에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.